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빛 너울 창가에 와인잔에 입맞추느라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없어버린 나간과 이브처럼 벗어버린 나간과 이브처럼 Hold me clo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ase say you will love me forever. I never want to say goodbye.